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한근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사이며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맞지만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깊이 실망하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울은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다윗이 왕궁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지만 그를 이은 다음 왕위에 오를 자를 두고 아들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신체적인 쇠약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30세 왕위에 오른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70의 나이에 이른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더 이상 예전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시절의 다윗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쇠약함을 알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신의 세력들을 끌어모읍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왕이 서열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장자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압살롬도 반역으로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는 그 이름만 등장하고 아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 죽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서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당시 그를 따르는 신하들로는 군대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은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 다윗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여 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음을 전하면서 그와 함께 다윗 앞에 나아갈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단이 앞장서서 바세바를 재촉하는 것은 다음 왕위가 솔로몬에 있음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시간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도니아에게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바세바는 나단의 계획을 따라 다윗당 앞으로 나아가서 예전 다윗의 맹세를 상기하게 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바세바에게 두 번째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다시 단호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또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했던 맹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한다고 차라리 맹세하지도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또한 룻기에서 보아스도 룻을 향하여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맹세가 다른 점은 그 앞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이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생사의 고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다윗 자신의 말처럼 수없이 많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을 구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덫처럼 깊은 구덩이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 맹세만 다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밧세바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선 밧세바는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온갖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솔로몬 역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녀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의 하나님이 이제는 밧세바와 솔로몬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간증의 힘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결코 신앙적으로는 쇠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연로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졌지만 다윗의 영혼은, 다윗의 신앙은 이전과 다름없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제는 너무나 쉽게 했던 일들이 오늘은 너무나 힘이 부칩니다. 또 우리의 기억력은 이제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잠시 돌았으면 이제 잊어버립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게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이라도 오늘 다윗처럼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처럼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마음이 연약해지만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영혼은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 귀중한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